한 대학 도서관. 삐리삐리하고 요란한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색도둑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당연히 절차대로 문을 통과하던 학생이 불려와서 가방을 압수당했겠죠. 사서들은 가방을 뒤졌지만 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다가 넣어둔 나일론 스타킹이 있었습니다. 정전기가 주범이었던 겁니다.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이 분명히 알코올 측정을 해서 나온 수치대로 한 청년을 입건했는데 본인이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한 결과 범인은 술이 아니라 뿌리는 구강청정제였다고 합니다. 진실을 밝히려고 만든 기기들이 오히려 진실을 은폐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우리 스스로도 드러낼 수 없는 진실들을 기계가 어찌 감히 다 헤아리겠습니까? 서울 중랑구 면목일동의 김은기씨, 친구 선영씨께 띄워드린 오늘 첫 곡 잘 들으셨습니까? 아주 오랜만에 띄워드렸죠? 영화 시네마 천국 중에서 Childhood and Manhood,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바로 그 시네마 천국 보내드리는 시간이에요. 2월 들어 마지막 일요일이죠?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드리는 시네마 천국. 이달에는 리버 피닉스가 출연했던 허공의 질주, Running on Empty라는 작품 준비했는데요. 1988년도 작품이고요. 감독은 시드니 루멧입니다. 이 시드니 루멧 감독은 1957년에 헬리폰다가 주연했던 12명의 성난 사람들, 12 Angry Men이라는 영화로 감독에 데뷔했는데요. 이 작품 덕에 데뷔하자마자 아주 커다란 주목을 받았어요. 그 뒤에 폰 브로커, 전당포, 또 알파치노가 주연한 설피코, TV 시청률의 허상을 그린 네트워크, 폴리먼 주연의 버딕트 등 사회성이 짙은 그런 영화들을 주로 만들어왔죠.

어느 고등학교 운동장. 학생들이 야구샵을 하고 있습니다. Lighten up, McNally. Come on, it's only a game. 데니가 타석에 들어서 있습니다. 삼진 아웃 당한 데니. 그의 삼진 아웃과 동시에 시합도 끝나버렸습니다. 기분을 잡힌 데니는 툴툴거립니다. 그리고는 자전거를 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데니가 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즈음 검은 자동차 한 대가 데니의 자전거를 천천히 앞지릅니다. 이윽고 그 검은 자동차는 데니의 집 부근 골목에 가만히 몸을 숨기지요. 순간 눈빛이 달라지는 데니. 눈치한 채게 재빨리 집 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강아지 조모를 부릅니다. 조모! 강아지의 입에 자신의 운동화를 물리는 데니. 강아지가 운동화를 입에 물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동생 해리가 피아노 보드만을 들고서 뒷문으로 빠져나옵니다. 운동화 한 짝. 데니의 가족들에게 그것은 피신하라는 신호였던 것이죠. 데니와 해리가 집을 빠져나온 얼마 후 아서와 애니 부부는 길가에 우두커니에 서서 부모를 기다리고 있는 이 두 아들을 발견합니다. 부부는 직장 일이 끝나서 막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죠. 부부는 아무 말 없이 두 아들을 차에 태웁니다. 그리고는 집과는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몹니다. 데니의 가족들은 우선 급한 대로 어느 모텔방을 찾아댑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TV 뉴스에서는 두 도망자에 관한 기사가 보도됩니다. 바로 아서와 애니에 관한 기사죠. I talked this morning with some of the people who knew the Pope family best. John Kungle played ball with the young man. 아서와 애니는 월남전이 한창일 당시 과격 반전 그룹의 멤버들이었는데 어느 날 그들은 네이팜탄 실험실에 폭탄을 던졌다. 그런데 그 과정에 무고한 청소부 한 명이 큰 부상을 당했고 그 후로부터 그들은 숨어서 살아왔다. 그리고 오늘 신분이 발각되자 또다시 잠적해버렸는데 무장했으니 시민들은 조심하라. 뉴스는 이렇게 아서와 애니를 위험인물로 몰아붙입니다. 'Get in the bed, Kenneth.' FBI에게 쫓겨서 이 도시 저 도시 숨어 산지 어언 17년. 이제 그들은 또다시 다른 도시로 도망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서는 새 도시에 새 집을 구했습니다. 물론 새 이름에 새 신분증도 함께요. What's my name? Paul. Paul what? Paul Mansfield. Spell it. 아서가 집안을 청소하던 데니에게 가족들의 새 이름에 대해서 테스트합니다. 안전을 위해서죠. Dee. What's your mother's name? Just stop it. I'm waiting. Cynthia. And your brother? Stephen, right? 대답을 마치자마자 데니는 걸레 자루를 집어 던집니다. 늘상 바꿔야 하는 이름, 늘상 바꿔야 하는 머리 색깔. 이런 구차한 도망 생활이 데니에게는 참기 힘든 것입니다. 어쨌든 아버지 아서 포프는 폴 맨필드로, 어머니 애니는 신시아로, 동생 해리는 스티븐으로, 데니 자신은 마이클로 이름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데니의 머리 색깔도 검은색에서 금발로 바뀌었고요. 다음 날 데니는 새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전에 다니던 학교의 학적부는 이사하는 통에 잃어버렸다고 둘러대고는 마이클이라는 이름으로 새 학적부를 만들죠. 그런 다음 음악과 요리 과목을 선택으로 신청합니다. 음악은 워낙 좋아해서, 또 요리는 도망자들에게 필수적이어서 선택한 것입니다. Find an empty seat, Mr. Manfield. All right, listen up, everyone. (웃음) 새 학교에서의 첫 수업은 바로 음악 시간입니다. 음악 선생님 필립이 먼저 흥겨운 팝 음악을 들려줍니다. 학생들이 신이 나서 춤을 추고 박수를 칩니다. 이어서 필립 선생은 클래식을 들려줍니다. Mr. Gant, please. 그런 다음 필립 선생은 두 음악 장르의 차이점을 묻죠. 그런데 기존의 학생들이 아무도 올바른 대답을 하지 못하자 새로 전학 온 마이클, 데니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Well, that's a matter of opinion, not a fact. I'm sure there are several people in this room who would disagree with you. How about you, Mr. Manfield? Would you care to venture a guess? Well, he can't dance to Beethoven. 베토벤의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출 수는 없다고 대답하는 데니. 필립 선생은 놀랍니다. 아까 그 음악이 베토벤의 작품인 걸 알고 있는 학생은 처음이었으니까요. I'm sure the rest of the class can identify the other composer. 필립 선생은 데니를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난 뒤 데니를 불러 세우고는 피아노를 쳐보라고 합니다. Do you play something? Piano. Play something. Thank you.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에 이어서 재즈 피아노로 연주해 보이는 데니, 아니 마이클. 필립 선생은 그의 재능이 평범치 않음을 알아봅니다. I like to hear how you sound on the Steinway. I have it all. 그래서 그는 언제라도 좋으니 자신의 집에 와서 스타인웨이 피아노로 제대로 연주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데니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식당의 요리사로, 어머니는 병원의 접수계에 각각 일자리를 구했죠. 데니와 해리도 새 학교에 다녀왔고, 이렇게 가족들 모두 언제 도망 다녔냐는 듯이 새 생활에 금방 적응했습니다. 그래서 식탁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하죠. Oh, Dad, I'll do it tomorrow. I'm not going to school. How come? Oh, they're taking class pictures. Right. 그 이튿날, 데니는 필립 선생 집을 찾아가 벨을 누릅니다. 어느 누구 나아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데니는 집 안으로 슬금슬금 들어갑니다. 너무도 치고 싶었던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눈에 확 들어왔기 때문이죠. 데니는 시침 뚝 대고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인기척을 느낀 데니. 뒤를 돌아보니 한 소녀가 팔짱을 끼고 그를 지켜보고 서 있습니다. I live here. Who are you? Is Mr. Phillips your father? Yes. And is this you in a pink dress? Yeah, I'm just here with a name. Listen, so now that we've determined that I belong here, let's talk about you. 필립 선생의 딸은 로나였죠. 그녀는 데니와 통성명을 한 다음에 데니에게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You go to the school? Yeah. I haven't seen you there. That's because I just started. So how come you're not there? 하지만 데니는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도망칠 궁리만 합니다. 그러다 귀중 식계가 오는 순간 집에 가야겠다면서 나가버리죠. Yeah. What do you mean, yeah? Look, I gotta go. You're certifiable. You're welcome. 몰래 들어와 피아노를 쳐놓고서는 말을 걸자 얼렁뚱땅 도망가고 로나가 보기에는 참 웃기는 녀석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더욱 웃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학생들뿐인 요리 시간에 어제 그 웃기던 녀석이 수업을 받으러 등장한 것이죠. 앞치마까지 두르고요. Let me see, girls. Thank you. Just go to the back of the line. Now, Louis and Tarantino take group number five. You are certifiable. What is this, some sort of smart-ass joke? You're taking cooking. I want to learn how to cook. Yeah, right. You have a burning desire to learn how to make apple brown. 다른 아이들은 데니를 보고 그저 킥킥대지만 로나에게는 마이클이라는 이름의 이 소년이 우스운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아주 괴상하고 특이하게 보입니다. 그녀는 호기심이 슬슬 발동합니다. 그래서 며칠 후 자신의 집에서 있을 음악 연주회에 그를 초대하죠. 그날 저녁 데니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연주회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자 데니가 예상한 대로 어머니 애니와는 달리 아버지 아서는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I'm not letting him go because it's not safe. He doesn't have to be on display for the entire community of Waterford. Because it's not rock and roll. 신분이 노출될 위험성이 있으니 연주회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명령하는 아버지. 아닌 게 아니라 아버지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데니가 거기 가서 피아노라도 한번 치는 날이면 금방 소문이 날 테니까요. 하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데니로서는 아버지의 명령이 속상하기만 합니다. 며칠 후 필립 선생의 집. 손님들이 가득한 가운데 연주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손님들 틈에 데니의 모습도 보입니다. 아버지 몰래 온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연주회가 끝나자 필립 선생이 데니 아니 마이클에게 피아노 연주를 청합니다.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해놨다면서요. Perhaps we can convince you to play something for us. Oh, well, I have nothing prepared. I heard you working on some problems the other day. Perfectly lovely. 준비된 곡이 없다면서 우물쭈물하는 데니. 로나가 그런 데니를 구해줍니다. Listen, Dad, will you excuse me? I'd like to get my children. 우선 음식이나 먹자면서 데니를 어른들 틈에서 빼는 로나. 그녀는 데니, 아니 마이클을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록 기타리스트 흉내를 내는 마이클. 그런데 어떤 땐 너무 어른스럽다가 또 어떤 땐 이렇게 소년 같은 그가 로나의 머리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클이 이야기하죠. 자기는 단지 남들과 맞부딪히는 게 싫다고요. Yes, sir, and no, sir. I'm polite. The polite is phony. It's not phony. It avoids confrontation. Is that what you're doing now? You're avoiding confrontation? 로나가 보기에는 그는 정말 사람들과 맞부딪히는 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He left. He went to pick up his brother. 그녀의 아버지 필립 선생이 자신을 찾는 기미가 보이자 다짜고짜 벽장에 숨더니 잠시 후 창문을 통해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한편 어머니 애니가 일하는 병원에 웬 껄렁한 사나이가 찾아왔습니다. Excuse me. Do you have an appointment? No. God. 애니가 반갑게 맞이하는 거스라는 사나이. 바로 애니의 예전 동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머니의 진짜 애인이었죠. 폭탄 테러 이후 어머니는 함께 도망 다니던 아버지와 그냥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1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He's okay. He's great, actually. 애니는 거스를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거스와 잠시 밀담을 나누던 아버지가 그에게 마구 화를 냅니다. You know what your asshole friend here wants me to do? Huh? Rob a fucking bank! Can you believe it? A fucking bank! Political action, he calls it. 아버지가 거스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까닭은 그가 함께 은행을 털자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서는 한바탕 소리를 지르고는 자신이 일하는 식당으로 가버립니다. 거스가 꼴도 보기 싫어서죠. 그런데 아서가 사라지자 거스는 애니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Artie's jealous. And Artie's jealous. Because you want me. And I sure want you. 날 원하지 않냐는 것. 그러자 애니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I wish I could. Now get out. 당장 꺼져. 애니는 가족을 선택한 겁니다. 거스가 사라지고 그리고 얼마 후 아서가 돌아옵니다. 술에 만취한 채로요. Pretty woman, walking down the street, pretty woman. Kind I'd like to meet, pretty woman. I don't believe you. You're not the truth. 아서가 술에 취해 노래하는 Pretty Woman은 바로 애니겠지요. 그녀가 거스와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아서는 애니를 보는 순간 긴장이 확 풀립니다. Pretty woman, that you look lovely as he. Are you lonely just like me? Paul. I am not Paul. Paul, I am not Paul. I am Paul. 동시에 이렇게 숨죽이며 살아야만 되는 현실에 대해 그리고 폴 맨필드라는 가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폭발합니다. Plattsburgh, New York, July 16, 1940. 며칠 후 로나는 데니 아니 마이크를 만납니다. And what do you think? You really want to know? I think that I'll go to New York and I'll learn to write and then I'll come home every Christmas and everyone will be really polite. That doesn't sound so bad. 두 사람은 숲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로나가 마이클의 정곡을 찌릅니다. 자신의 마음과 가족을 보여줬으니 마이클도 그런 것들을 보여달라고요. I showed you mine, you show me yours.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마이클.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마이클은 고민하다가 뭔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며칠 후 로나가 마이클, 아니 데이니의 집을 찾아옵니다. Are you expecting someone? Hi. I'm Lorna. Michael invited me. Oh. Well, come in. 로나에게 자신의 마음과 가족을 보여주기 위해 데니가 초대한 겁니다. 바로 어머니 애니의 생일날이었죠. 아서와 애니는 데니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이 참 대견스럽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촐한 생일 파티가 시작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Sam. Happy birthday to you.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르고 생일 선물을 꺼냅니다. 데니는 어머니를 위해 작곡한 악보를, 로나는 고동 목걸이를 꺼내지요. 그 고동은 데니와 산책하던 바닷가에서 주운 것입니다. 그리고 라디오에서는 제임스 테일러의 Fire and Rain이 생일 선물처럼 흘러나옵니다. 로나가 노래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하자 온 가족이 다 함께 따라 추기 시작합니다. I've seen fire and I've seen rain. I've seen sunny days that I thought would never end. I've seen lonely times when I could not find. You sure this is a Phillips kid? They didn't switch you with the hospital or anything, did they? I always thought that I'd see you again. Yeah. Won't you look down upon me, Jesus? You gotta help me make a stand. Just got to see me through another day. My body's aching and my time is at hand. I won't make it any other way. Oh, I see fire and I see rain. I've seen sunny days that I thought would never end. Seen lonely times when I could not find a friend. But I always thought that I'd see you again. 오드스타 시대의 자유분방한 젊은이였던 아버지. 그는 로나가 마음에 듭니다. 보수적인 집안의 딸이면서도 아주 개방적이고 진보적이니까요. 마치 예전에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필립 선생이 야구 시합 중인 마이클, 그러니까 데니를 불러서 웬 봉투를 건네줍니다. I'd like you to consider applying to Juilliard. Early admission. 놀랍게도 그 봉투 안에는 줄리어드 음대의 입학 지원서가 들어있죠. 게다가 필립 선생은 데니에게 추천서도 써줄 테니 예전 학교의 생활 기록부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데니는 이사하는 통에 잃어버렸다고 둘러댑니다. 전에 다녔던 그 어느 학교에도 그의 본명이 기재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Happy to write you a letter of recommendation. Thank you. 그리고 그날 밤 데니는 고민에 쌓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부모님을 버리고 대학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도망다닐 수도 없고 더욱이 사랑하는 로나와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데니는 고민하다가 옷을 주워 입습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로나를 찾아갑니다. I'm a liar. My name isn't Michael. It's Danny. My parents are Arthur and Annie Pope. you're in trouble with the FBI for blowing up the napalm laboratory in 1971. There was a 자신의 이름은 마이클이 아니라 데인이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FBI에게 쫓기는 도망자라는 것. Because we change our names every time we move. 데니는 루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I wanted to explain why I can't talk about a lot of things. Like college. I can't go to college. I can't leave them. 데니는 울먹이면서 대학을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는 절박한 심정을 마저 토해냅니다. Not without your knowing, I didn't want to lie to you. 그리고 이렇게 모두 털어놓는 이유는 로나에게만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I'm sorry, I just couldn't stop myself. You can do what you want to. You can tell your dad anything. I don't care. I just needed you to know. 마지막으로 데니는 한마디 덧붙입니다. And I love you. 사랑한다고요. I love you. 로나는 흐느끼면서 데니를 끌어안습니다. Mr. Mantil, we're ready for you now. Juilliard 음대의 신입생 오디션장입니다. 자신을 호명하는 소리에 데니는 피아노 앞에 다가가 앉습니다. 심사위원이 데니의 연주를 극찬합니다. 그리고 생활 기록부를 꼭 제출하라는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데니는 입학은 물론이고 장학금도 기대할 만한 연주 솜씨를 보인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데니가 오디션에 갔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필립 선생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I know these things are private, so I just thought maybe I could help if I knew. But there isn't anything, really. Well, maybe he's just worried about Juilliard. Juilliard. 데니의 줄리아드 대학 오디션과 생활기록부 이야기를 꺼내는 필립 선생. 어머니 애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대답하지만 사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애니는 필립 선생과 헤어진 뒤 곧바로 학교 음악실로 데니를 찾아갑니다. 피아노를 치고 있는 데니. 애니가 소리 없이 다가가서 함께 건반을 누릅니다. 아들을 꽉 껴안는 애니. 아들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사실은 애니 역시 과거 줄리어드의 장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서와 함께 반전운동에 투신하면서 음악을 포기했었죠. 그 후 그녀는 도망생활 중에 틈틈이 아들 데니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아노를 배운 아들이 줄리어드에 가게 됐습니다. 자랑스럽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아서와 애니는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합니다. 데니를 대학에 보내자니 아들과 영영 헤어져야 할 거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자수할 수도 없고, 그저 하늘이 저주스럽기만 합니다. Danny's applied to college. 그날 밤, 애니는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친정아버지를 비밀리에 만나죠. Hi, Dad. I asked Jonah to set this up. You can call the cops if you want to. Look, I'm sorry. 애니는 꼭 14년 만에 만난 친정아버지에게 지난 일들에 대해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는 손자인 데니를 맡아달라고 애원하죠. Will you take him, Dad? He wants to study music. He's good. They want him at Juilliard. Just like they wanted you. 애니로서는 비록 다시는 데니를 못 보게 된다 하더라도 아들의 인생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친정아버지는 데니를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애니. He can come to us. 이제 부녀가 헤어질 시간입니다. 5년 후에 다시 볼지, 10년 후에 다시 볼지 기약도 할 수 없습니다. I guess I'm about to see what it feels like. I love you, Dad. 참다 참다 울음을 터뜨리는 아버지. 14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딸이 이렇게 5분 만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서가 갑자기 떠날 준비를 지시합니다. We're moving base camp, kids. We have a few days and we're gone. Cover your tracks. You hear me? You have anything you want to tell me? No. Good. 필립 선생이 데니의 생활 기록부를 찾는 등 자신들의 신분이 서서히 노출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게다가 옛 동지 거스가 기어이 은행을 털었는데 하필이면 그가 애니가 일하는 병원 환자의 신분증을 훔쳐서 신분을 위장했음이 드러나죠. 이제야말로 떠날 시간이 된 겁니다. Why? 하지만 데니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걸 팽개치고 떠날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으로 아버지 앞을 막아섭니다. I want to stay. Stay? Do you think this is a good time to discuss this? We can't talk now. We're in trouble here. I taught you. 그래도 자식은 부모를 따를 수밖에 없는 법. 데니는 아버지의 뜻을 더 이상 거스르지 못합니다. 잠시 후 데니는 학교에 뛰어갑니다. 로나와 작별하기 위해서죠. But I have to go. I don't know how to say goodbye. Well, don't. (웃음) 울음을 참는 데니. 로나의 이마에 입맞추고는 뒤돌아섭니다. 한편 애니와 아서는 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데니를 기다립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This is Bob Stone with a Z90 news break. New Jersey police have reported the death of Liberation Army member Gus Wynant. 거스가 경찰총에 사살됐다는 소식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데니가 자전거를 급히 몰고 나타나서는 자전거를 차에 싣습니다. 자전거를 차에 싣지 말고 그냥 타고 있으라고 데니에게 명령하는 아버지 아서. Now get on it. What are you talking about? Get out of the bag.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I want you to go to Juilliard. But Dad, I want to go with you. We'll see you again. You can be sure. 아들아, 너는 네 갈 길로 가라. 그리고 줄리아드에 꼭 들어가거라.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다. 차가 데니 주위를 빙빙 세 바퀴 돕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납니다. 데니는 과거의 끝과 미래의 시작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웃음) 시드니 루멧 감독, 리버 피닉스가 주연한 영화 오늘 시네마 천국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러닝 온 엠티, 허공의 질주였어요. 1989년도 내셔널 보드 리뷰상에서 리버 피닉스가 나무 조연상을 수상했고요. 아카데미에서도 조연상 후보에 올랐는데 사실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리버 피닉스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배우들의 연기도 너무나 잘 물 흐르듯이 좋아됐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를 봤다는 것보다 우리 주위의 얘기를 옆에서 차근차근 들었다는 느낌이 드는 가슴 찡하는 얘기였습니다. 부산 동래구 사직이동의 이현정량 오늘 시간에 함께 해주셨겠죠. 마지막으로 이 제임스 테일러의 Fire and Rain, 그들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춤추며 노래하던 그 곡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Just yesterday morning, they let me know you were gone. Suzanne, the plans they made put an end to you. I walked out this morning and I wrote down this song. I just can't remember who to send it to. I've seen fire and I've seen rain. I've seen sunny days that I thought would never end. I've seen lonely times when I could not find a friend. But I always thought that I'd see you again. Won't you look down upon me, Jesus? You gotta help me make a stand. Just got to see me through another day. My body's aching and my time is at hand. I won't make it any other way. Oh, I've seen fire and I've seen rain. I've seen sunny days that I thought would never end. Seen lonely times when I could not find a friend. But I always thought that I'd see you again. Been walking my mind to an easy time. My back turned towards the sun. Lord knows when the cold wind blows, it'll turn your head around. Well, there's hours of time on the telephone line to talk about things to come. Sweet dreams and flying machines in pieces on the ground. Oh, I've seen fire and I've seen rain. I've seen sunny days that I thought would never end. I've seen lonely times when I could not find a friend. But I always thought that I'd see you, baby, one more time again now. Thought I'd see you one more time again. There's just a few things coming my way this time.